Track 22. Number 8. Listen carefully and check the correct answer. 1. 지금 몇 시예요? 2. 무슨 요일에 태권도를 배워요? 3. 토요일에도 회사에 가요? 4. 오늘 뭐 해요? 5. 몇 시에 일어나요? 6.